낭낭 예관이 새겨진 수막새. 낭낭 이유치 이사오 기증. 막새면의 중심부에 낭낭 예관이라는 글자를 하나씩 도드라지게 새겨놓고 주위에 구름 무늬를 채운 문자 기와다. 전체적으로 봐서 문양의 구도가 비교적 안정감을 이룬다. 낭낭 예관은 당시 낭낭군의 예관이라는 관직이 있었음을 알려주는 자료다. 이 밖에 낭낭부귀, 천추만세와 같이 관청 이름이나 장수를 바라는 글자나 연호를 새긴 기와도 제작했다. 이러한 길상오구는 당시 왕조의 치세와 깊은 관련을 가진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기와가 제작된 것은 한이 위시조선을 멸망시키고 평양 일대를 낭랑군이 지배하던 시기부터다. 이 시기의 기와는 중국의 한대기와들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평양 시내에는 낭랑군 시대의 기와들이 다량 발견되며 이들 기와는 무늬의 형태나 제작 기법 면에서 모두 중국 내륙의 것과 동일하다.